그러는 맘이 포근히 품에 안겨 살짝 내게 속삭일 때 어떻게 자꾸 가슴이 두근거려 내게 번져 깊이 빠져들어 시간이 흐르는 건 우리가 꿈꿔온 것처럼 아름다운 러빙 아래왔던 러빙 은은한 달빛 아래 귓가에 울리는 읊조린 듯한 너의 말도 불안했던 맘 날려보낼래 도움이 났고 힘들었던 날도 좋은 기억으로 남게 네가 있어 지금 이 자리에 내겐 그 누구보다 소중해 이 맘이 전해질까 고마운 내게